스위스 조선위원회 스위스 주체사상연구소조가 16일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지지해서 18일에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여 날로 노골화되는 미제의 핵전쟁 도발 책동을 규탄해서 21일에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.